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다정히 손을 잡는다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집시다 아프게 맘 새긴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울음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히 사랑하고 있다고 비둘기 나란히 구구대는데 기어이 떠난다면 그날 밤이 슬 긴긴 날 그리워 몸부림쳐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히